치며 울고 불고 매달려봤지만 난 정말 몰랐어요 이별할 줄을 그런 당신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받아줄까 길에 겁이 나 아니 된다고 아니 된다고 이제 그만 당신과 나는 인연이 치며 울고 불고 매달려봤지만 난 정말 몰랐어요 이별할 줄을 그런 당신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